1818년 영국의 존 로스 선장 일행이 처음 이누이트족을 만났을 때 그때 이누이트들은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달에서 왔소? 해에서 왔소?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너 어느 별에서 왔니? 누군가에게 정말 이렇게 묻고 싶을 때가 있어요. 사실 몸은 이곳에 함께 있지만 각자의 영혼은 먼 별에서 잠시 피난이라도 와 있는 건지 모릅니다. 자, 외계인들과 종일토록 함께한 하루. 피곤하셨나요? 아님 즐거우셨나요? 뾰족머리 외계인들이 지구에 와서 행복하게 사는 장면에서 흘러나오던 곡이죠. 마치 50년대 미국의 전원적인 중산층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풍경이었는데 교회 주택에 강아지도 한 마리, 그 강아지 머리도 뾰족머리였던 것 같아요. 엄마 아빠의 아이 한 명. 그들의 행복한 삶이 마치 슬라이드 필름처럼 빠르게 지나갈 때 흐르던 곡. 코다크롬. 사실 이 곡이 이것은 그 코닥사의 그 슬라이드 필름 상품명이기도 한데요. 코다크롬, 폴 사이먼의 노래로 들어봤습니다. 이 영화 코네드 대소동, 아 제가 영화 제목을 말씀드리지 않았네요. 영화 코네드 대소동에 삽입된 곡이었는데 이 코네드 대소동 마지막을 보면요. 지구에 와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외계인들을 늘 눈에 가시처럼 생각하던 지구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불법 체류자라는 것을 밝히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하는데 영화 마지막에는 바로 그 못된 지구인을 지구 밖으로 보내버리죠. 그가 바로 불법 체류자임을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우리 옛날에 한 코미디언이 그 유행어로 하던 말이 있잖아요. 지구를 떠나거라 막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쵸? 그 말이 생각이 나네요. 우리도 지금 불법 체류자 문제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코네드 대소동 이 영화 속에서 음악 오랜만에 들어봤습니다. 자, FM 영화음악으로 오시는 길 알려드릴게요. 인터넷으로는 www.imbs.com 라디오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순서대로 밟아오시면 되고요. 편지나 엽서를 보내실 분들은 우편번호 150-600번 적으시고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819호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번 주에 저희가 보내드리는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선물은요. 영화음악 전문 레이블인 MNF에서 제공하는 말죽거리 잔혹사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입니다. 설 연휴 특집으로 저희가 베스트 오프닝, 베스트 클로징을 꾸몄어요. 그러니까 설 연휴가 시작하는 날 1월 21일 수요일 27시에는 영화 속의 인상적인 오프닝들 그리고 음악들로 한 시간을 꾸며드리고요. 설 연휴가 끝나는 날 25일 일요일 27시에는 영화 속에 아주 인상적인 클로징과 그 음악들로 꾸며드리겠습니다. 그 시간 수요일과 일요일 중간에는요. 늘 같듯이 저희 순서대로 가고 앞뒤에만 특집으로 꾸몄어요. 오늘은 일본 영화 음악가 이야기 세 번째로 준비했는데요. 어디선가 우리가 이번에 새로 일본 대중문화가 물려들면서 걱정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저희 FM 영화음악에서는 그 걱정에 대해서 우리의 자신감의 그 표현으로 일본 영화음악을 지금 3주 연속으로 들려드리는데 그 우리가 문화적 뿌리, 우리의 문화적 뿌리가 튼튼하면 어떤 다른 문화가 들어와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문화의 DNA를 확실히 갖고 계시다고 자신하는 분들 오늘 음악 들으시고 다른 음악들을 내 몸속으로 집어넣어서 나의 뿌리를 더 튼튼하게 만드는 뭐 그런 의미로 들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의미를 너무 깊게 부여했나요? 일본 영화 음악가 칸노 요코와 하즈메 미조구치 부부의 음악들을 오늘 쭉 들려드릴 텐데요. 언젠가 김성희 씨가 신청하셨죠? 그들의 영화 음악, 영화 카우보이 비밥 중에서 들어봅니다. 탱크. 70년대 첩보 영화의 주제곡 같은 느낌이 들죠. 브라스와 타악의 어울림이 아주 매력적인 곡인데 애니메이션 카우보이 비밥의 시작을 알리던 오프닝곡 탱크였습니다. 이 곡의 작곡가는 그 부부 음악가 하즈메 미조구치 칸노 요코 부부 중에서 아내인 칸노 요코가 맡았는데요. 이 곡 탱크가 오프닝으로 담겨져 있는 애니메이션 카우보이 비밥은 TV용 애니메이션이었죠. 원래 1998년에 총 26부작으로 만들어진 그런 TV 애니메이션인데 최근에는 극장판으로도 만들어져서 우리나라에서 상영되기도 했습니다. 2071년 우주선 비바포가 배경이 되는 영화인데요. 범죄자들을 잡아서 돈을 버는 소위 현상금 헌터 이들의 활약상을 하드보일드하게 그리고 있는 작품입니다. 각기 개성도 다르고 사연도 다른 그런 헌터들, 이 우주의 카우보이들이 현상범들을 추적하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 이 에피소드가 그들의 과거 시절과 함께 교차돼서 보여지고 있는데요. 누군가는 이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스토리, 캐릭터, 배경음악, 모든 게 끝내주는 이 시대 가장 쿨한 애니메이션, 이렇게요. 특히 이 애니메이션은 제목에 비밥이라는 재즈 용어를 붙였을 정도로 음악이 이 애니메이션 전편에 걸쳐서 아주 특별한 영감으로 작용하는 작품인데 작곡가인 칸노 요코는 이 영화에서 굉장한 그 음악 장르들을 다 보여주고 있죠. 오페라, 팝, 어쿠스틱, 뭐 일렉트로닉, 전통음악에서 뭐 현대음악까지 극단의 장르를 아우르는 정말 혁신적이고도 다재다능한 솜씨를 뽐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칸노 요코의 영화음악, 영화 카우보이 비밥 사운드트랙에서 한번 더 들어보죠. 어쿠스틱 기타 연주가 일품인 그 왈츠 발라드 들어볼 텐데요. 제목은 Waltz for Zizi고요. 또 타락한 천사의 발라드라는 에피소드에서 흐르던 곡이 있습니다. 스파이크가 비셔스와의 숙명적인 만남을 위해서 성당으로 들어설 때 그때 흐르던 곡. 스티브 콘테가 불러주는 레인입니다. stop remembering. Days are just like moments, turn to hours. Mother used to say, if you want, you'll find a way. But mother never danced to fire showers. 카노요코의 음악, 영화 카우보이 비밥 중에서 두 곡 이어 들어봤는데요. 먼저 Waltz for Zizi, 이어서 스티브 콘테가 불러준 Rain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FM 방송에 걸맞는 귀를 갖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음감이 좀 떨어지는데요. 임재현 프로듀서가 카노요코의 음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네요. 그 붓질도 여러 가지 형태의 붓질에 있는데 어떤 것은 그 먹이 번지는 것 같은 붓질에 있고 또 어떤 것은 아주 선명하게 칼 같은 것이 있는데 예, 카노요코가 바로 그런 아주 선명한 그런 음악을 들려주고 있다고요. 가끔씩 음감을 키워야 되는데 예전에 피아노를 치면서도 피아노 선생님 집에 가서 피아노를 치던 기억보다는 내 순서를 기다리면서 구석에 앉아서 책 보고 만화책 보던 그 기억이 더 선명하고 아름답게 떠오르는 걸 보면 음감을 키우려면 좀 멀었나 봐요. 좋은 음악을 들으면 아 좋다, 아 죽인다 내지는 그런 생각만 드니까요. 여하튼 이 카우보이 비밥의 사운드트랙 뭐 좋은 곡으로 가득 차 있죠. 모든 음악적 이론과 기법을 총 동원한 사운드트랙인데요. 이 트랙을 앨범을 뉴욕, 파리, 바르샤바, 도쿄 이렇게 세계 곳곳을 오가면서 녹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곡의 분위기와 느낌에 따라서 레코딩 장소를 바꾼 거죠. 이렇게 노력이랑 열정을 들인 만큼 이 사운드트랙은 뭐 여러 상도 받았는데요. 1998년 일본 골든디스크 대상에서 애니메이션 사운드트랙 부문 올해의 음반상 수상했고요. 그래서 뭐 작곡가 카노 요코의 뛰어난 감각과 독창성, 천재성을 세계 만천하에 알게 됐습니다. 이 사운드트랙은요, 영화 속의 음악 비중만큼이나 사운드트랙을 여러 장 발매한 것 때문에 또 화제를 모았는데요. 사운드트랙이 자그마치 5장이나 발매가 됐습니다. 그 각각의 앨범은 부제가 또 붙어 있는데 No Disc, Blue, Remixes 이런 부제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그 앨범들에서 한번 음악을 또 들어볼까요? 먼저 카우보이 비밥 사운드트랙의 No Disc 앨범에서 Green Bird라는 곡부터 준비했는데요. 이 Green Bird라는 곡은 이 애니메이션 카우보이 비밥의 최고 명장면으로 손꼽히는 성당 씬에 흐르던 음악입니다. 아카펠라 느낌의 아주 몽환적이면서도 서정적인 멜로디가 일품이라고 하는데요. 사운드트랙에는 이 곡을 부른 가수 이름이 가브리엘라 로윈이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이름은 카노 요코의 필명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곡 그린버드는 카노 요코가 작곡 또 보컬을 모두 담당한 곡이라고 보면 되고요. 자, 이 그린버드에 이어서 카우보이 비밥 블루 앨범에 수록된 곡입니다. 에밀리 빈디거의 아듀. 자, 두 곡 이어 들어볼까요? Been a fool, been a clown, lost my way from up and down. And I know, yes I know. And I see in your eyes that you really weren't surprised at me at all, not at all. And I know by your smile, it's you. It's time to say goodbye. I stand alone and watch you fade away like clouds high up there. as I stand alone. Goodbye, so long, adieu. Oh, how I love you so. 욕탕에 앉아서 눈을 감고 들으면 좋을 만한 곡. 두 곡을 이어 들어봤는데요. TV 애니메이션 카우보이 비밥 앨범에서 카노요코의 영화음악에 보컬을 붙인 곡들이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 그린워드는 카노요코가 직접 불렀고요. 부르면서 이름은 가브리엘라 라빈이라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들으신 곡 아듀는 에밀리 빈디거가 불렀어요. 자, 간노요코는 뭐 음악을 작곡하는 능력뿐만이 아니라 그 음악을 자신의 목소리에 실어서 남들에게 들려주는 능력까지 정말 부럽기 이를 데 없는 사람인데 1967년에 태어났네요. 그리고 작곡을 몇 살 때부터 시작했는지 아세요? 3살 때부터 시작했답니다. 와세다 대학을 다니던 시절 1987년에 한 밴드에서 키보드와 작곡을 담당을 했는데 그 밴드 이름이 테츠 100%네요. 일본식으로 발음한다면 테츠 100%가 되겠죠? 이 밴드에서 활동하면서 본격적으로 음악계에 데뷔했습니다. 처음에는 비디오 게임의 음악 분야에서 활동했는데 그 뒤에 광고 음악, 또 애니메이션 음악 이렇게 점점 그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영상 매체에서 음악이 갖는 힘, 그 에너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작곡가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간노 요코의 대표작은 뭐 조금 들으신 그 카우보이 비밥의 그 사운드트랙만은 아닙니다. 옴니버스 애니메이션인 메모리즈, 그리고 일본 로봇 애니메이션 대명사인 건담 시리즈 가운데 턴에이 건담, 또 다른 로봇 애니메이션이죠. 마크로스 시리즈 가운데 마크로스 플러스, 그리고 그녀의 음악과 삶의 동반자, 작곡가인 미조고치 하즈메를 만나게 했던 애니메이션 나의 지구를 지켜줘, 여기서도 음악을 맡았고요.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나라 케이블 TV에서 방영 중이죠. 애니메이션 울프스 레인, 이런 여러 편의 영상 매체에서 그의 음악적인 재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칸노 요코의 다른 영화 음악들을 한번 들어볼까요? 1996년 작품인데요. 메모리즈에서 준비했습니다. 이 작품은 세 가지 단편으로 구성된 옴니버스 형식의 애니메이션인데 여기서 칸노 요코는 첫 번째 에피소드 그녀의 추억, 매그네틱 로즈의 음악을 맡았고요. 또 2003년에 만들어진 TV 애니메이션 울프스 레인에서도 음악을 맡았습니다. 이 두 음반에서 곡을 준비했는데 먼저 그 메모리즈 중에서는 메모리즈라는 곡 준비했고요. 또 울프스 레인에서는 그래비티라는 곡을 준비했는데 먼저 이 울프스 레인이 어떤 애니메이션인지 좀 말씀을 드릴까요? 이 영화는 폐허가 된 돔 모양의 미래 도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인간 모습을 한 늑대들, 그리고 이들을 쫓는 사냥꾼, 또 잃어버린 낙원으로 가는 열쇠를 지닌 꽃의 소녀, 이들이 주인공이 된 SF 판타지 애니메이션입니다. 자, 이 영화 울프스 레인의 엔딩송은 칸노 요코와 항상 함께했던 여가수 사카모토 마야가 불렀는데요. 그의 음성으로 들어보는 그래비티입니다. 이 그래비티는 이전에 울프스 레인의 스트레인저스라는 곡을 청해주신 정미아 씨께 특별히 띄워드리는 곡이에요. 자, 그러면 두 곡 이어 들어볼까요? 음악이 있는 영화 산책 FM 영화 음악. 자, 간노요코가 작곡한 영화 음악들 두 곡 이어 들어봤는데요. 먼저 Memories 중에서 Memories, 그리고 Wolf's Rain 중에서 사카모토 마야의 Gravity까지 들어봤어요. 이번에는 이카노 요코의 남편, 역시 영화음악 작곡가죠. 하즈메 미소구치의 영화음악들을 쭉 살펴볼 텐데요. 사실 저도 이 하즈메 미소구치를 영화음악 작곡가로서 알기보다는 첼리스트로 먼저 만났었어요. 일본이 자랑하는 세계적인 첼리스트죠. 우리나라에서도 그의 솔로 앨범은 꾸준히 발매될 정도로 이름이 알려져 있는데, 하지만 우리나라에 이 하즈메 미조구치를 본격적으로 알리기 시작한 것은 그의 첼로 연주 앨범이 아니랍니다. 애니메이션 인랑의 사운드트랙으로 널리 알려졌는데요. 신비롭고 암울한 분위기의 음악이 정말 인상적인 작품이었죠. 이 인랑은요, 공각기동대의 오시마모로가 제작과 시나리오를 맡았고요. 또 젊은 감독 오키우라 히로유키가 연출을 맡았는데, 애니메이션으로 탄생한 리얼리즘이라는 평이 뒤따릅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재구성된 일본 현대사를 배경으로 해서 특수기동대원 후세 카츠키의 이야기를 펼쳐내고 있는데, 그 거대한 조직 속에서 인간의 감정은 거세당한 채 늑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한 개인의 삶을 냉정하게 투사하고 있는 작품이죠. 바로 그 영화 인랑에서 엔딩곡인 그레이스와 또 영화의 메인 테마 그리고 오메가, 이렇게 세 곡으로 이루어진 모음곡 준비했습니다. 특히 엔딩곡인 그레이스의 보컬은 미조구치의 아내인 카노 요코가 맡아서 부부의 환상적인 팀워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린버드에서 이미 그 카노 요코의 청아한 목소리를 들어봤죠. 자, 미조구치 하즈메의 그 애소린 선율과 어떻게 어우러지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 곡은요, 이 그레이스는요, 인터넷 게시판에 빨간 두건 그 동화의 그 아주 처절하고 잔인한 사연을 올려주신 신병호 씨의 신청곡이기도 합니다. 들어볼까요? 아. FM 영화 음악 듣고 계시는데요. 음악이 길게 나오고 늘 그 귀에 익은 음악들, 영화 음악들이 아니라 좀 신선한, 좀 새로운 음악들이라서 혹시나 여러분이 길을 잃으실까봐 제가 문표 한번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FM 영화 음악이에요. 지금 들으신 곡은요. 미조그치 하즈메가 작곡한 영화 음악 세 곡을 이어서 들어봤는데 영화 인랑 중에서 엔딩곡인 그레이스. 그레이스는 특히 미조그치 하즈메의 아내인 칸노요코가 보컬을 맡아줬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영화의 메인 테마 또 오메가 이렇게 세 곡을 이어 들어봤습니다. 자, 정말 대단한 부부 음악가죠. 남편인 미조그치 하즈메는 올해로 45살입니다. 도쿄에서 태어났고요. 텔레비전에서 카라얀이 주의하는 모습을 보고는 그만 그에게 매료돼서 그때부터 음악가의 길을 꿈꿨대요. 11살 때 첼로 연주를 시작했고 도쿄 예술대학에서는 아예 첼로를 전공한 그야말로 음악가로서의 정통 코스를 밟아간 순탄대로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갑작스런 사고가 생겨요. 22살 때인 1982년 그때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한동안 그 후유증으로 아주 힘든 나날들,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비극적인 사건이 그에게는 새로운 음악 인생을 열어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죠. 그 사고로 인해서 하즈메 미조그치는 연주자에서, 첼로 연주자에서 작곡가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사고의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또 악몽 같은 기억을 잊기 위해서 작곡이라는 또 다른 차원의 음악 분야에 그는 몰입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어찌 보면 좀 수동적인 연주자에서 조금은 더 능동적인 뮤지션으로 거듭나게 될 수 있었어요. 하즈메 미조그치는 그 스스로 자신의 음악에다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잠이 오지 않는 밤을 위한 음악. 자, 그의 그 독특한 음악 세계는 바로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 밤을 위한 음악. 이런 이름처럼 그의 음악은 휴식처럼 아주 편안하고 그러면서도 빼어난 서정성이 깃들어 있습니다. 첼로라는 악기가 전해주는 그 클래식한 감수성으로 가득한데요. 바로 이 점이 그 장르의 파괴를 선보이는 아내 칸노요코의 음악 세계와 극명하게 차별화되는 그런 점이죠. 자, 애수가 깃든 절제되고 클래식한 선율. 바로 그 하즈메 미조그치의 영화 음악에서 또 준비해봤는데요. 이번에는 영화 죽은 자의 학원제 그리고 드라마 별의 금화에서 각각 테마곡을 준비했습니다. 죽은 자의 학원제라는 영화는요. 자살한 친구의 대본을 바탕으로 해서 학교 창립 80주년 기념행사에 참가하는 주인공 유키 또 미스테리한 전학생 가미야마 그리고 그들 곁에서 일어나는 불가사의하고 비극적인 사건을 담고 있는 영화인데요. 바로 그 영화 죽은 자의 학원제 가운데서 그 공명도 의미심장한 Too Light 들어보겠고요. 이어서 미조그치 하즈메의 첼로와 칸노요코의 피아노 연주가 아주 매혹적으로 어우러진 드라마 별의 금화의 메인 테마 함께 듣겠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 밤을 위한 음악이라는 그의 음악 세계 너무 잘 느끼시느라고 주무시는 건 아니겠죠? 그러고 보니까 뭐 이 시간 주무셔도 충분히 뭐 사고 넘치는 시간이네요.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두 곡과 함께 저는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네요. 프로듀서 임재윤 그리고 음악작가 권영,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